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의 서거 22돌 스리랑카 회고위원회가 콜럼보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회고위원회가 러시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연대성 그룹화에서 6월 27일에 각각 결성됐습니다. 한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2돌 파키스탄 전국회고위원회 결성식이 최근 카라치에서 진행됐습니다.